경의하는 최고 령도자 김종훈 원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위대한 김일성 동지는 20세기에 가장 걸출한 수령이시며 절세의 위인이시다. 음악과 기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위인의 숭고한 저국에를 전하는 불멸의 노래. 대륙간 탄도로켓트 화성 14용 2차 시험 발사에서 또다시 성공한 크나큰 민족적 긍지와 자부심을 안고 저국 해방의 뜻깊은 날을 맞이한 우리 군대와 인민의 가슴 속에 한 편의 노래가 추억 깊이 올립니다. 어버이 수령님께서 이룩하신 저국 해방의 위대한 업적을 되새겨볼 때마다 잊을 수 없는 불후의 고전적 명작 사향가. 정녕 잊을 수 없습니다. 민족재생의 은인이신 김일성 장군 만세를 소리 높이 외치며 온 나라 인민의 기쁨과 환희로 울고 웃으며 끝없이 열광하던 75년 전의 그날을. 그날이 추억 안고 노래의 구절구절을 새기느라면 우리의 눈앞에 간과하고도 시련에 찬 항일 혈전의 나날 우리 수령님께서 풍산로 숙하심에서 희축하신 백두의 홈준한 산발들과 더불어 만경대의 보험이 뜨겁게 호려옵니다. 우리 수령님, 14살 어리신 나이에 조선 독립의 큰 뜻을 품으시고 떠나신 고향 만경대. 압록강을 건너 숙모의 긴긴 세월, 어버이 수령님께서 어느 한시도 잊으신 적 없는 고향의 모습이 그리움의 노래 선율 속에 안겨옵니다. 제25 1936년 봄 조선인민 혁명군 주력부대가 동강일로의 행군 도중 만강 부근에서 수경할 때였습니다. 어느 날 수경지를 돌아보시던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어디선가 울려오는 노래소리를 들으시고 그곳으로 걸음을 옮기셨습니다. 수경지 옆으로 흐르는 개월가에서 항일의 여성영웅 김종숙 어머님께서 한 요대원과 함께 빨래를 하시며 고향에서 즐겨 부르시던 어릴 적의 노래를 부르고 계셨습니다. 봄철 만강의 얼음 풀린 그 개월이 조선인민 혁명군 대원들의 가슴 속에 고향에 대한 그리운 추억을 실어왔습니다. 노래가 끝나자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덕모들도 고향 생각이 나는 모양이라고 하시면서 조국을 떠나 사는 사람들에게는 언제나 고향의 봄이 각별히 그리운 법이라고 우리 조선은 이맘때면 참 아름답다고 다정하게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러시고는 한동안 깊은 생각에 잠겨 계시다가 대동강의 얼음이 풀리고 버들가지의 물이 오르면 만경봉의 진달래가 붉게 피고 저가집 우란에도 복숭아꽃이 피고 나였다고 4월에 만경대는 꽃속에 묻히어 그림처럼 아름다웠다고 고향 만경대에 대해 추억 깊이 이야기하셨습니다. 이날 지연의 높은 뜻을 평생의 좌우명으로 삼으시고 시련의 잔역사의 새벽길을 고르시던 아버님께서 돌아가신 일이며 아버님의 유언을 받으시고 자신을 공부시키기 위해 자신의 혁명사업을 돕기 위해 불편하신 몸으로 온갖 고생을 당하신 어머님과 남한운정을 앞두고 있었던 어머님과의 마지막 리별에 대한 가슴 아픈 이야기도 하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깊은 감회에 잠겨 냇가를 천천히 고니시며 나직이 노래를 부르셨습니다. 내 고향을 떠나올 때 나의 어머니 문 앞에서 눈물 흘리며 잘 다녀오라 하시던 말씀 아 귀에 쟁쟁해. 위대한 수령님께서 부르시는 사양가를 항일의 여성영웅 김종숙 어머님께서는 북받치 오르는 눈물 속에 들으셨습니다. 그때부터 고향에 대한 절절한 그리움과 조국 해방의 불타는 요문이 감명 깊게 반영된 이 노래는 항일의 여성영웅 김종숙 어머님께서 제일로 사랑하시는 노래, 조선인민 혁명군 대원들이 기쁠 때나 어려울 때나 먼저 부르는 노래로 됐습니다. 이 노래 부르며 조선인민 혁명군 대원들은 사랑하는 조국과 아름다운 고향 산천을 빼앗고 부모 처자들과의 리별을 강요한 일제에 대한 끓어오르는 적개심으로 가슴을 태우며 조국 해방의 성전에서 청춘도 생명도 아낌없이 바치고 싸웠습니다. 꿈결에도 잊지 못할 조국과 고향 산천에 대한 그리움을 소중히 간직하고 위대한 수령님 따라 항일의 혈전 만리를 해치어 조국 해방의 역사적 위업을 일으켰습니다. 항일혁명 투사들과 인민들의 가슴 속에 조국과 고향에 대한 열렬한 사랑의 정신을 새겨준 불후의 고전적 명작 사양가는 오늘도 우리 가슴 뜨겁게 울려지고 있습니다. 조국 해방의 위협을 이룩하신 위대한 수령님의 불멸의 업적을 가슴 깊이 새기며 우리 군대와 인민은 경의하는 최고 령대자 김정은 원수님의 수권군 혁명용들을 높이 받들어 나아가는 길에서 불후의 고전적 명작 사양가를 심장으로 뜨겁게 부르고 또 부를 것입니다.